뜨거워진 열기 에이 멈춰줄래 windy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hey 원래 그런 거야 하이 오를수록 숨차 you know you know 하나도 겁낼 필요 없는데 난 높이 위로 붕붕 켜 하늘 높이 위로 붕붕 켜 우리에게 시간이 좀 모자라 우리 위해 널 데려가도 이런